나의 마음이 그대를 힘들게 했나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추억의 눈물이 나면 사랑은 진실한 마음 속에 언제나 함께 하니까 누구나 한때는 곁에 있는 사랑이 힘에 겨워 고민도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그리워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사랑, 내 사랑, 고개 들어 나를 봐요. 그대 사랑 언제까지나 나에게 모든 것이죠. 내가 당신께 진실했다는 걸 그대도 잘 알고 있죠. 사랑이 힘에 겨워